시천 초등학원 중등학원 개원식이 28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의 일꾼들, 학원 교직원, 원아들과 건설자들, 시천 시안의 근로자들이 개원식에 참가했습니다. 자강도 시천시 지신천 기술계 특색있게 건설된 학원들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소년단실,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교사들과 기숙사, 수영장, 물놀이장, 체육관을 비롯해서 교육 및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